최진수 조국통일본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은 23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밝혀주신 새로운 자주통일 노선과 방침은 안팎의 반통일 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적 운명과 통일 번영에 휘황한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고무적 기치이며 현 시기 북남 관계에서 나서는 원칙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의 완벽한 해답을 준 강령적 지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교례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제시된 탁월한 통일 방략을 한마음으로 받들고 통일애국 운동에 거적적으로 뛰쳐나선다면 그 어떤 최악의 도전과 역경도 뚫고 조국 통일의 대통로가 열릴 것이며 조선반도와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획기적인 새 국면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담화는 지적했습니다. 조국통일본민족연합 북측본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영도를 높이 받들고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보고에서 제시된 노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통일애국대회의 선봉에서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삼천리 강토에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했습니다.